원산 군인 발전소 건설에서 노력적 위원회를 세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꾼, 지원자들에게 당미 국가 표창을 소유하는 모임이 11일에 진행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와 강원도안이 책임일꾼 등 원산 군인 발전소 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 일꾼, 지원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난및 국기훈장 제1급이 리상철, 한수남 등 8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전함을 모신 시계 표창이 리성진 전 경철에게,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표창장이 정지철, 김병률 등에게, 김일성 청년용예상이 엄금철, 정철림에게, 김정일 청년용예상이 서명훈, 한광명에게 수여됐습니다. 공은 설계가 칭호, 공은 건설자 칭호, 공은 자동차 운전사 칭호가 5명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훈장과 메달이 많은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꾼, 지원자들에게 수여됐습니다.